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세 즈음에서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통령,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튀니지공화국 대통령,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인들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